제35차 윤희상음악회가 27일 윤희상음악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관계부문 일꾼들, 무대예술, 예술교육부문의 장작가 예술인, 교원, 학생들, 시내 근로자들과 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 동포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관현악 아리랑으로 시작된 공연에서 출연자들은 윤희상 작품들을 곡상의 요구에 맞게 섬세한 연주 기교와 째인 안산불, 풍부한 성량으로 훌륭히 형상했습니다.